아침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오늘 추우셨죠? 이틀째 계속 매운 겨울맛을 보고 있는데요. 아랫목에 누워도 어딘지 썰렁하지 않습니까? 방 안도 썰렁하고 날치기 천국인 국회의사당도 썰렁하고 덩달아 우리 마음도 썰렁하고 온통 썰렁하네요. 추울 때는 빨리 버스가 왔으면 하는 법. 자, 이렇게 썰렁할 때는 음악이나 빨리 틀어야죠. 겨울 노래 두 곡 이어서 들려드립니다. 비밀의 화원 중에서 Winter Light, 린다 론스테드의 노래고요. 그리고 Less Than Zero, 회색의 도시 중에서 Hazy Shade of Winter, 뱅글스의 노래입니다. 서울 음성구 구정동의 문준씨 어떠셨습니까? 좀 선해지는 마음에 따뜻한 노래였다고 생각하세요. 두 곡 계속 띄워드렸는데요. Winter Light, Linda Ronstadt의 노래, 그리고 Hazy Shade of Winter, Less Than Zero 중에서 맹기스의 노래 띄워드렸습니다. 문준씨의 편지를 받아보니까요. 뭐랄까 좀 진중하고 생각이 깊으신 분 같은데, 특히 준이라는 그 외자 이름 때문에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제 주변에 준이라는 분이 제가 알고는 모르니 한 두서너 분이 되는데 그분들이 또 다 그런 분이라서 인상이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힘내십시오 준이씨. 서울 성동구 송정동의 김태연이요. 이제 비로소 수능시험이 끝났어요. 옷도 사러 다니고 신발도 사고 영화도 보고 놀이동산도 가고 콘서트도 갈 거예요. 먹고 싶었던 것도 또 보고 싶었던 것도 실컷 보생겨요. 그리고 테마곡도 읽을 거고요. 또 화실도 다녀볼까 해요. 파트타임으로 아르바이트도 하고 싶고요. 하고 싶은 게 정말 많군요. 진짜 그러는데 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고 싶은 거 다 해보세요. 저 같은 경우는 그 학력고사였거든요. 저는 그때 학력고사 치르고 난 뒤에는 너무 허탈하고 뭔가 아무것도 하기가 싫어가지고 친구들이랑 별로 놀지도 않았고요. 아무것도 안 했고 그냥 하루에 책 한 권씩 들고 무작정 버스를 타고 그 종점까지 확 돌았다가 다시 집으로 오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도 괜찮았어요. 못 읽었던 책도 많이 읽었거든요. 버스 타고서는. 자, 김태현 양은 하고 싶은 거 다 하시기 바랍니다. 하이텔의 박용욱 씨, 김기태 씨 오늘 함께 해주시고요. 오늘 영화에 대해 알고 싶은 서너 가지 것들 그리고 최신 영화 소식 준비해놓고 기다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뵐게요. 내 여자를 건드리지 마. 남자의 눈물이 마르면 복수가 시작된다. 가차없이 단 한 번에 사랑의 이름으로 너를 처단한다. 세계를 긴장시킨 톰 클랜시의 최신작 복수. 서점에 있습니다. 뜨서칠판 고려원. Now I'm drowning in the flood. Always. 항상 그대 곁에서 하나의 추억으로 기억될 음악이 있습니다. 본조비의 새 노래 Always. 그들의 최신 앨범을 만났어요. Hologram. 누가 초콜릿 세리아 새로운 기쁨이 시킨다. 초코바 기쁨 하나. 너는 나의 새로운 기쁨. 내가 원하는 건 기쁨.

서울 강남구 청담동 상하아파트의 황규욱 씨. 부모님이 이 곡 좋아하셨을까요? 아마 이 영화를 젊었을 때 영화를 좋아하셨다면 꼭 보셨을 거예요. 23번째 되는 부모님의 결혼 기념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클로드 치아리가 기타로 연주한 영화 철도원의 테마였어요. 자, 황규욱 씨의 부모님도 23주년 결혼기념일이었는데요. 저희 MBC가 엊그제 33주년 생일을 맞았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영화배우 한 명이 우리 MBC FM 영화음악 앞으로 축전을 보내왔는데요. 한번 여러분 그 들어보시겠어요? 저희는 그 생일날 MBC 생일날 뭐 떡도 얻어먹고 뭐 사과도 얻어먹고 그랬는데 이 오청년 양이 오청년 배우 오청년이 우리에게 축전을 보내주다니 그것도 기분이 좋네요. 축전 내용은 잠시 소개해드리고 그리고 그 음성 직접 들어보시죠. MBC의 33주년 기념일을 축하드립니다. 항상 당신들을 기억하겠고요. 지난번에 MBC에 찾아갔을 때 환대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저를 저에게 많은 사랑을 보내주시기를 바라고요. 곧 한 번 더 방문하고 싶습니다. MBC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발전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자, 이런 내용인데요. 이어서 오청년이 부르는 천장지구의 그 주제가도 한번 들어보세요. 오청년이 나름대로 독특하게 조금은 느리게 편곡해서 불러준 곡이죠. 수이망룬 추몽이 계속해서 띄워드립니다. 恭贺 NBC 电台 33周年 台庆，大家好。 我是吴倩莲，上次我到韩国的时候，多谢你们电台的支持，真是非常感激，希望你们会继续支持我第二张个人的专辑，希望很快能够再见到你们。最后，谨祝 NBC 电台在未来百尺竿头更进一步。 黄昏，夜色永恒里。 서울 서초구 내곡동의 이현정 씨, 경기도 용인 기흥읍 구갈리의 전병택 씨. 어떠셨어요? 늘 이 오청년이 부른 추몽인을 들으면 참 원봉형이 부른 천약유정과 분위기가 이렇게 다를까, 그러면서도 참 듣기 좋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천장지구의 주제가를 오청년이 이렇게 독특하게 불렀습니다. 주임원은 꿈을 쫓는 사람이었어요. 자, 영화에 대해서 알고 싶은 서너 가지 것들. 오늘은 경남 밀양시 가곡동의 이화진 양의 궁금증부터 풀어드릴까요? 영화 야곱의 사다리를 보고 팀 로빈스에 대해서 알고 싶어졌습니다. 19번째 남자, 물들햄과 5번가의 비명, 밥 로버츠는 봤는데 그 외의 영화들과 비디오 출시작 등등 알고 싶습니다. 그의 키와 가족관계도 알고 싶고요. 자, 팀 로빈스는 1958년 10월 16일생입니다. 캘리포니아주의 웨스트 코비나 출신이고요. 아버지가 유명한 포크 가수인 길 로빈스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가 영화 밥 로버츠에서 폭싱어로 나온 것도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죠. 팀 로빈스는 뉴욕 주립대와 UCLA에서 공부했고요. 1984년에 영화에 데뷔했습니다. 화진 씨가 궁금해하시는 그의 키는요, 6피트 4인치, 그러니까 1미터 93cm 정도 됩니다. 정말 기다리죠? 현재 아내인 수잔 사랜든과는 딸 하나, 아들 둘을 두고 있는데요. 큰딸은 수잔 사랜든과 그 사랜든의 전남편인 이태리 감독 프랑코 아무리 사이에서 출생했고요. 아들 둘은 팀 로빈스의 친아들들입니다. 그의 주요 출연작들로는 화진 씨가 본 영화들 외에도 로버트 알트만 감독의 플레이어, 또 쇼트컷스,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 개봉 중인 프레타 폭데가 있고요. 그 외에도 캐딜락맨, 에릭 더 바이킹. 이 에릭 더 바이킹은 그 어느 날 제가 비디오 그 예고편을 보니까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미스 파이어 크래커 등의 영화가 있습니다. 코인 형제의 최근작인 헐서크 팍스에도 나오고요. 신작으로는 맥라이언과 공연하는 IQ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조금 모자란 사람으로 나온답니다. 국내 비디오 출시작으로는 화진 씨가 보신 19번째 남자, 5번가의 비명, 야곱의 사다리, 밥 로버츠, 이거 외에도요, 하워드 더 덕이 있고요. 또 비디오 테이프 대소동이라는 제목으로 나온 원제, 테이프 헤드가 있어요. 카세즈맨의 연애 특강이라는 제목으로 나온 캐들락맨도 있고, 또 푸꾼에서는 아주 단역으로 잠깐 출연하고 있습니다. 자, 팀 로빈스가 형사로 나온 영화죠. 5번가의 비명 중에서 한 곡 들려드릴게요. 비틀스가 부릅니다. In My Life. 인경 씨의 인생 삶 속으로 그분이 들어온 날이군요. 영등포구 신길칠동의 인경 씨. 남자친구와 만난 지 200일 되는 날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취직 시험은 잘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In My Life, 비틀즈의 노래 잘 들으셨습니까? 5번 가입인용 중에서 들려드렸는데요. 비틀즈의 노래를 제가 틀 때마다 생각나는 분이 사실 한 분 있어요. 항상 비틀즈의 곡만 신청해주신 서울의 그 장광환 씨라는 분인데 제게 비틀즈 테이프도 보내주셨거든요. 지금 어떻게 잘 듣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경기도 고향 마두 이동의 조수영 양께 제가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점. 시네마스코프라는 용어의 정확한 의미를 알고 싶다고요. 자, 우리 보통 일반적으로 TV 화면은요, 가로 대 세로의 비율이 1.33대 1이거든요. 그런데 이 시네마스코프는요, 시네마스코프라고 부르기도 하고 와이드 스크린이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 이 영화의 화면은 비율이 가로 대 세로가 2.35대 1이거나 70mm 대형 영화일 때는 2.2대 1이 됩니다. 그러니까 화면이 옆으로 길게 늘어난 거죠. 이렇게 화면이 옆으로 길게 늘어나게 된 것은 1950년대 초인데요. 20세기 폭스에서 처음 시도했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시네마스코프는 그 회사의 특허명이기도 합니다. 원래는 앙리 그레싱이라는 프랑스의 대학 교수가 창안한 일이지만 상업적인 가치가 적다는 이유로 사장됐었다가 20세기 폭스사가 그 발명품을 사들인 셈입니다. 이 시네마스코프는 당시 TV의 거센 도전에 보존하던 영화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던 아주 획기적인 화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네마스코프로 상영된 최초의 영화는 진스 몬즈와 리차드 버튼, 또 빅터 마추어가 주연한 성의, 또 롤브랜드인데요. 1953년 9월 뉴욕의 락스 극장에서 상영됐었어요. 그런데 이 시네마스코프가 나오기 전의 영화 화면은 1.85대 1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다 넓은 화면이 등장하면서 대형 뮤지컬이라든지 전쟁물들 이렇게 좀 스케일이 큰 그런 영화들을 관람하기가 좋아졌죠. 여하튼 요즘 영화를 보면은 시네마스코프 말고도 또 와나스코프, 또 테크니스코프, 또 파나스코프, 슈퍼스코프, 파나비전 이런 말들도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다 같은 말이에요, 사실. 하지만 특허 회사에 따라서 그 부르는 용어 이름이 조금씩 다른 것 뿐입니다. 자, 최초의 시네마스코프 영화죠. 아마 TV를 통해서 어렸을 때는 많이 보셨을 거예요. 성의, 또 로브의 서곡 띄워줍니다. 최초의 시네마스코프 영화 The Rove의 서곡 들으셨습니다. 자, 옛날 영화 얘기해드렸으니까 이번에는 최근 소식 전해드릴게요. 8,000불,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600여만 원을 들여서 만든 영화 엘 마리아치. 우리나라에 비디오로 출시되어 있죠. 여완이 지난해 최고의 수익률을 올렸던 영화인데요. 그 속편인 엘 마리아치 리턴, 돌아온 엘 마리아치가 촬영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감독은 1편과 마찬가지로 로베르토 로드리게스고요. 주연 배우는 안토니오 반데라스입니다. 안토니오 반데라스. 그 필라델피아에서 탐 행크스의 동성애 그 상대역이었죠. 이번 소편에는 제작비도 상당히 많이 투입됐고요. 안토니오 반데라스 외에도 퀸틴 타란티노 감독이 배우로 출연하고 있다는데요. 그 전편의 경우는 기타 속에 총이 들어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폭약을 넣고 다니는 엘 마리아치라고 합니다. 글쎄요, 인디 출신의 신예인 로베르토 로드리게스 감독이 과연 이 헐리우드, 메이저 헐리우드에서도 성공을 거둘지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인터뷰 with the Vampire에 출연했던 브래드 피트 소식입니다. 그는 최근에 헐리우드의 거물 캐스팅 디렉터, 그러니까 배우 뽑는 감독들 사이에서 캐스팅 후보 배우 1순위에 올랐다는데요. 그러니까 영화에 상관없이 무조건 기용하고 싶은 배우랍니다. 그가. 그래서 브래드 피트는 인터뷰 with the Vampire 이후에 지금 그 쏟아져 들어오는 캐스팅 제의에 몸살이 날 지경이라고 하는데요.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이 뱀파이어와의 인터뷰에서는 주연급 배우들이 모두 원래 처음에 제의를 받았던 배우들과는 다 다르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주연인 톰 크루즈의 경우는 원작자인 앤 라이스가 반대했었고요. 또 크리스찬 슬레이터도 또 원래 그 리버 피닉스가 그 역, 기자역을 맡기로 돼 있었는데 리버 피닉스가 세상을 떠나는 바람에 대타로 행운을 잡은 셈이죠. 또 브래드 피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는 다니엘 데이로이스가 맡기로 되어 있었는데 브래드 피트가 다시 그 다니엘 데이로이스의 그 스케줄 때문에 브래드 피트가 맡았고요. 지금 이 영화는 메가톤급 히트를 기록 중이니까 아마 지금쯤 집에 앉아서 후회하는 사람들 꽤 많을 것 같은데요. 자, 브래드 피트가 주연한 영화 흐르는 강물처럼의 테마 띄워드릴게요. 하이텔의 장우성 씨 듣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들어보십시오. it's hard to be a woman, giving all your love to just one man. Forgive him, even though he's hard to understand. And if you love him, be proud of him, 'cause after 겨울을 좋아하는 양천구 목삼동의 김기환 씨. 이어 들으신 곡, 신청하신 곡이었어요. 영화 크라잉 게임 중에서 Stand by Your Man. 오늘은 캐럴 로르의 아주 분위기 있는 음성으로 들어봤습니다. 서울 강동구 명일동 현대아파트에서 권일아 양이 이런 질문에 오셨네요. 베니와 준에서 샘, 그러니까 조니 대비 의자를 타고 다니면서 청소하던 장면 기억나시죠? 그때 카세트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음악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영화를 보면요, 집 밖에 있던 준이 시끄럽다면서 꺼달라고 했던 곡이죠. 그런데 정말로 시끄럽습니다. 어떤 곡이냐면요, Alternative Rock 그룹인 Temple of the Dog, 개들의 사원인가요? Temple of the Dog이 부르는 Pushing Forward Back입니다. Pushing Forward Back. 자, 얼마나 시끄러운지 한번 들어보시죠. sky was small and Christmas trees were tall. We used to laugh while others used to play. Don't ask me why, the time has passed us by. Someone else moved in from far away. Now we are tall and Christmas trees are small. And you don't ask the time of day. But you and I, our love will never die. The girls who cry come first again. The apple tree that grew for you and me, I watched the apples falling one by one. And I recall the moment of them all, the day I kissed your cheek and you were gone. Now we are torn and Christmas trees are small, and you don't ask the time of day. But you and I, our love will never die. Yes, you fly, come first away. I was small and Christmas trees were tall. Do do do do do do do do do. Don't ask me why, but time has passed us by. Someone else moved in from far. 자, 대전의 배짱이 씨 잘 들으셨습니까? 작은 사랑의 멜로디, 멜로디 페어 중에서 First of May였습니다. 서울 압구정동의 박선영 양, 동생 박수연 양과 함께 듣고 계세요. 동생은 국민학생이라고 그랬는데 이 시간까지 안 자고 있나 보죠? 친구들 규진이, 세윤이, 경화랑 함께 제가 띄워드리는 마음껏 한번 들어보세요. 인천 서구 가좌 4동에서 이재경 양이 신청하신 곡인데요. 이재경 씨 생일 진심으로 축하드릴게요. 신청곡 띄워드립니다. TV 시리즈였죠. 블루먼트급 중에서 테마로스인 Moonlighting 알자로가 노래합니다. 마포구 성산 이동의 안병립 학생 잘 들으셨습니까? 이게 몇 년 만입니까? 정말 오랜만이네요. 하이텔의 허준석 씨 그리고 서동현 씨도 아주 아주 오랜만에 사연 주셨는데 제가 여러분께 모두 띄워드렸습니다. TV 시리즈 블루문 특급 중에서 문라이팅 알자로의 음성이었어요. 대구 수성구 지산동의 전희영 씨 힘내세요. 아마 시험을 치고는 뒤에 지금 좀 어떤 기분인지 모르겠지만 막 꼭 그 직장에 붙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경남 남해 창선면에서 황상임 씨 친구 미진이의 생일 축하해 오셨네요. 아주 멀리 남해. 옛날에 저는 남해라 그래서 그냥 바다인 줄 알았더니 그곳이 지명이더라고요. 저도 남해 갔다 왔어요. 참 아름다운 그런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오늘 할리우드 영화 음악 CD는요. 친구 창범이의 생일을 축하해 오신 서울 관악구 신림 12동의 조창현 씨께 보내드립니다. 이 CD는 두 분이 나란히 가끔씩 서로의 집에 왔다 갔다 하시면서 들어보시기 바래요. 오늘 마지막 곡은요. 경기도 안양에서 최정희 씨, 또 충북 청주 복대동에서 박빈 씨가 신청해 주신 곡입니다. 요리사 도둑 그의 아내 그리고 그녀의 정보. 자, 이걸 비디오로 보신 분들은 영화를 믿지 마십시오. 엄청나게 잘났더군요. 그래서 말이 안 되게 돼 있던데 어느 분도 그래서 제게 그런 것을 질문해 오셨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고요. 비디오를 봐서는 영화를 잘 이해하지 못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 그린어웨이 감독이 아주 땅을 치고 통탄해야 할 것 같은데요. 그 비디오를 보면. 자, 그린어웨이 감독과 콤비죠. 마이클 뉴먼이 음악을 맡았는데요. 그 중에서 미제레레 들으면서 인사드립니다. 프로듀서 홍동식, 저는 정은이었어요. 편한 밤 되십시오. I'll be